Mr. Master X, Pepsi. 세상은 넘어서 뛰어올라. 기다려온 이 순간 언제나 꿈꿔온 오직 하나. 놓칠 수 없는 이 사람. Listen up. 신나는 에너지 wanna meet me. 설렘이 가득한 지금 여기 꿈꿔봐 너와 나 바로 우리. 좋아. 우리의 큰 사랑이라 선물. 웃음이 나와 저절로 불어오르는 감정. 우린 파란 하늘 올라가는 볼로. 시원한 바람에 손을 맞다. 맑은 바람 속에 비친 너의 모습을 봐봐. 우리 함께 있는 바다 그 속을 헤엄 탐탐 없네. 두 눈을 감. Life is a beautiful love, what I've been looking for. We might try to keep the shine like a waterfall. We step for you, we do it for the love. Let's make it together.